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말이나 우리가 쓰는 글, 우리 주위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책이며 역사에 빛나는 사상들, 이것들이 만들어진 것은 생각해보면 단지 몇 개의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입니다. 그렇게 다양하고 복잡하고 놀라운 그리고 뛰어난 말과 글이 몇천 년 동안 내내 결국은 몇 개의 자음과 몇 개의 모음의 순열 조합이었다니. 어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도 문득 아주 놀라울 때가 있죠. 그리고 그 놀라움 때문에 가끔은 이 말이라는 것을 아끼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저는 말이라는 것이 말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니 말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일동의 강성무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첫 곡, 시라노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네마 천국 시간입니다. 제가 말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유난히 말을 많이 하는 날이네요. 오늘 영화는 장미의 전쟁입니다. 결혼 시즌에 이 무시무시한 결혼의 패를 다룬 영화를 보내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패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자, 감독의 데니 드비토죠. 데니 드비토는 우리가 코미디 배우로 더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영화 감독으로도 그의 능력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영화로는 호파로도 잘 알려져 있죠. 주인공 올리버 로즈는 마이클 더글라스가 맡고 있고요. 바바라 로즈, 그의 부인인 바바라 로즈는 캐서린 터너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친구이자 변호사인 게빈 다마토는 감독 데니 드비토가 맡아서 나레이터의 역할과 함께 마무리를 장식하는 역까지 해주고 있죠. 이 세 사람은 로맨싱 스톤에서도 이미 콤비를 이루었는데요. 이들이 호흡이 딱딱 맞아 떨어져서 그 부부가 벌이는 전쟁은 실제 전쟁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영화죠. 음악은 데이빈 뉴먼이 맡아서 그의 능력을 또 멋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동의 하진용씨, 그리고 키 큰 꼬맹이 태영이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하셨죠. 서울 용산구 한강로 일가의 김선영씨 함께 해주십시오. 잠시 후에 시네마 천국 시작합니다. 너의 첫눈,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조. 감동과 화제를 몰고 온 서경선 스님의 첫 번째 에세이. 아하, 여보게, 저 순간 때 뭘 가지고 가지? 이제 또다시 만나는 서경선 스님의 두 번째 에세이. 여보게, 이 땅에 다시 오려나? 그리운 사람 있다면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예, 너희 노래 들어봤니? 이게 바로 브라이언 아담스라고. 얼마 전에 실험 공연했었잖아. 어머, 그런데 이 노래 뭐니? 아니, 너 팬이라면서 몰라? 이 노래도 브라이언 아담스야. 예, 그 음반 어디 거니? 폴리그램.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도 금세 풀리더라고. 이야, 본고사에도 강하겠는데? 고교 수학의 새로운 강자, 수학 독본, 한길사. 얇은 봄옷엔 비너스 슬링크 브라를 했어요. 비너스 슬링크 브라.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자연스럽게 살아나요. 비너스 슬링크 브라. 봄옷엔 슬링크 브라를 했어요. 사랑의 비너스. 저 취미가 뭐예요? 영화 감상이요. 특기는요? 퀴즈 맞추기요. 네? 그럼 바로 이거네요. 700-9950. 사랑과 영혼, 황비홍, 나홀로 지배 등 수많은 영화 주인공이 되어 풀어가는 퀴즈의 세계. 도전 영화 특급. 700-9950. 잃어버린 성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뻐지고 싶으면 700-6888. 감동과 화제를 몰고 온 서경선 스님의 첫 번째 에세이. 아하,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이제 또다시 만나는 서경선 스님의 두 번째 에세이. 여보게, 이 땅에 다시 오려나? 그리운 사람 있다면?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먹는 게 남는 거라고요? 그래도 사면 큰 냄비 정도는 돼야죠. 푸짐한 이 맛. 녹황색 야채 스프가 듬뿍. 사면 큰 냄비. 냄비만 남았잖아. 맛있는 게 남는 거예요. 삼양 큰 냄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에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우리 시대 슬픈 사랑법. 장편소설 이별. 날 사랑해? 그래, 당신을 사랑해. 그렇다면 다른 남자는? 다른 남자? 그도 역시 사랑해. 어느 날 당신의 여자가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르노도상 수상작 이별. 도서출판 해냄. 시험이면 시험, 상식이면 상식. 야, 넌 어떻게 막히는 게 없니? 미니에서 이야기 상식밖에 몰라? 고대에서 현대, 시사상식, 문화, 과학까지. 얼마나 흥미진진한데? 시험이건 취직이건 이야기 상식백과는 꼭 있어야겠군. 이야기 상식백과 한국 동양 서양편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민회사. 자, 준비됐지? 응? 700-9908? 아! 조심해, 안전이야! 어, 크리스탈이 어디 있지? 어? 용케 찾아왔구나. 야! 드디어 찾았어!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4200. 고백할 게 있어. 응? 영어에 자신이 없었거든. 근데 우선순위 영단으로 점수가 올랐어. 난 또. 맞아. 단어는 많이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순서로 외우는 거야. 중요한 순서로 외우는 우선순위 영단어. 우선순위 영수거. 수학능력 시험에 자신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비전. 새롭게 각광받는 전문 직종 TV 광고 연극 영화에서 천의 얼굴을 만드는 분장사. KBS와 MBC에서 오랜 분장 경력으로 분장 교육의 새로운 장을 펼친 김성욱 선생님이 직접 지도 운영합니다. 김성욱 분장학원. 4월 786-1337. 전문인이 되고 싶은 분을 환영합니다. 4월 786-1337. 이야기 도중에 코를 푸는 남자. 짝달만한 기의 변호사 개빈 다마토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이혼 문제를 의뢰하러 온 한 고객에게 올리버 로즈와 바바라 로즈, 자신의 친구였던 이 로즈 부부의 얘기를 막 꺼내려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는 담배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그만치 13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그들 로즈 부부 때문에 다시 피웠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 그의 금연법은 독특했습니다. 마지막 담배 한 개비를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이것만 피우면 난 담배를 끊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담배 한 개비를 13년 동안 참아온 것이죠. 로즈 부부도 이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한마디의 비난이나 싸움을 그렇게 참았더라면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는 로즈 부부가 처음엔 얼마나 정열적으로 만났는지부터 얘기를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골동품 경매장. 바바라가 먼저 잘생긴 올리버를 발견합니다. 첫눈에 호감을 느낀 바바라. 올리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아이디어가 번개같이 떠오릅니다. 올리버가 제시하는 경매가보다 계속 더 높은 값을 부른 것이죠. $20, ladies and gentlemen. Do I hear $25 for this exceptionally exotic item? $30. $31. All right, I have $31, ladies and gentlemen. Is this my final offer? Ladies and gentlemen, $31 going once. $40. $40. $40. Do I hear $45? $50. $50. I have $50. Do I hear $60? $50 going once. Going twice. Sold. 결국 물건은 바바라에게 낙찰됩니다. 올리버는 한편으론 화도 나고 한편으론 그녀에 대해 호기심도 갑니다. 그래서 그는 바바라를 뒤쫓아가지요. 그리고는 통성명을 합니다. Harvard Law. Woo, woo, woo. But I got a scholarship. I'm not rich. 올리버는 돈은 없지만 머리는 있는 하버드 장학생. I'm not rich or brilliant. Where you going to school? Madison. I got a scholarship too. Gymnastics. 바바라는 한때 체조 선수였지만 몸이 커져서 체조를 포기한 매디슨대 장학생. 둘 다 장학생이라는 게 인연이라면 인연이지요. 양 다리를 벌린 채 물구나무 서기 시범을 해보이는 바바라. 그 순간 올리버는 결심합니다. 이 여자를 절대 놓쳐선 안 되겠다고요. 세월이 흘러서 어느새 두 아이의 부모가 된 두 사람. 아, 엄마. 오케이. 바바라에게 있어서 올리버는 집에까지 회사 일을 갖고 오는 일벌레 남편입니다. What do you think? No, you're right. Don't make it. 그리고 올리버에게 있어서 바바라는 자신이 고른 별 모양의 트리 장식을 보고 남편이 싸구려 갔다고 하는 순간 즉시 그 장식을 내다버리는 순종형의 아내입니다. Just at the corner. Barbara, I have work to do. I can't be walking around here in the snow. 그런가 하면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남편에게 모건 자동차를 선물하기도 하는 통 크고 멋있는 아내입니다. No, I want to go for a ride in your car. I don't have a car. You got me a mortgage? Yes. Oh, oh, oh, I don't believe it. A mortgage. 이래야 한다면서 아내에게 짜증을 부리던 남편. 차를 선물 받고는 장가 참 잘 갔다며 좋아서 날뜁니다. 한마디로 이기적인 남편이죠. Oliver and Gavin for a job well done on Kentucky versus Brunswick Coal. Here, here. Absolutely. Hell of a litigation. Thank you. 계속 일일 하던 올리버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세를 위해 치달리기 시작했습니다. Gavin told the state attorney general that if he didn't settle next election, he'd be running as a gelding. Well, 직장 상사를 집으로 초대하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거짓말도 하고 다정인 남편인 척하고 자상한 아빠인 척도 합니다. I take a couple more pieces of that dessert to our room. Okay, time for bed. Let's go. Guess not. Kiss Daddy. Good night, sweetheart. 물론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죠. Well, I think everybody had a great time, don't you? To make a long story short, no. Sorry, you're just rambling on. I didn't well, then know tell your own gonna... story next time you care so desperately what everybody thinks. Fuckface. 바바라는 남편의 그런 행동에 경멸과 모욕을 느꼈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 모든 게 다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화를 냅니다. You want to keep living in this apartment? Because you do not buy a house on an associate's salary. These aren't the kind of house that we want. Okay, I care what they think. I care, all right? I care.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That was a genuine laugh. Okay, all right, maybe overdid it. 싸우다가도 곧 화해를 하니까요. Dear homeowner, I love your house. If you ever consider selling, please. 바바라는 그동안 계속 좀 더 멋지고 큰 집으로 이사하기를 꿈꿔왔습니다. You've been doing this for a year and nobody's called. This is a great house. I love this house. It's a waste of time.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외출을 했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합니다. I don't believe we've met. Barbara Rose? I'm Maureen. I don't remember mother mentioning you, but she had so many friends. 그런데 이 무슨 눈물겨운 행운일까요? 구경만 해도 행복에 겨웠던 전혀 살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 집. I just can't bear to put it up for sale and have a bunch of strangers tromping through it. 정원에 잔디 깎는데도 며칠이 걸릴 것 같던 그 집. More important to me than whatever money we get.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찬란했던 그 집을 싼 값에 사게 된 것입니다. We can do whatever we want. This is our house. Oh, don't get scared. We'll do it together. I just feel kind of strange. I mean, this house is so beautiful. 그렇게 해서 그 집으로 이사한 지 6년이 흘렀습니다. Barbara labored 7 days a week to create the perfect home 그동안 로즈 부부는 집치장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최고급 차기며 장식들을 닥치는 대로 수집해서 진열해놓고 가구들도 모두 호사스럽고 화려한 것들로 바꿨죠. It took 6 months to get the floors exactly right. 100 Sundays to find the perfect Staffordshire figures and plates that she put over the fireplace. 물론 그렇게 집을 꾸밀 수 있을 만큼 올리버는 승진을 했고 돈도 많이 법니다. 게다가 아이들도 곧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상태에 이르렀죠. Kind of. I hope so. Stephanie Mays called to say thank you for dinner the other night. Yeah. She said the pate I made was so good I should think about going into business. So I asked her if she really meant. 하지만 정작 바바라는 일과 돈과 승진밖에 모르는 남편에게 점점 환멸을 느낍니다. Maybe I'm starting a business. But if you don't want me to. No. You do it. Do it. 제주를 살려서 음식 사업을 시작해보겠다는 그녀에게 격려는커녕 관심도 두지 않는 남편. Hey, Benny. Dumb dog. 그런 남편이 미우니 그가 유난히 예뻐하는 개 베니까지도 미울 수밖에요. Come on, let's see if you'll go for it again. Benny. 쇠고기 살점을 베니에게 던져주는 척 하다가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고양이 입에다 쏙 넣어주는 바바라. 마치 그 개가 남편인 양 실컷 놀려댑니다. What is it? It's a fly. Where'd it go? On the fridge. Stay upwind of him. 저녁 식탁에서 파리 한 마리를 눌러잡은 올리버. 바바라의 입이 딱 벌어집니다. 검토해봐달라고 그녀가 진작에 준 사업 계약서를 이제서야 읽다가 그걸로 파리를 눌러잡은 것입니다. No, it's not too late. Can you hang on just one second while I use the other phone? Thank you. 그래놓고도 남편은 희색이 만면합니다. 거물 정치인과의 만남이 성사됐으니까요. No, of course you're not bothered. Boys, we never sleep.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에 봐봐라. 가스레인지, 세탁기, 믹서기. 부엌에 있는 전기용품을 죄다 작동시켜버립니다. Where's that little contract of yours? Maybe I can up your price, huh? Where is it? 침실로 들어오더니 마치 선심이나 쓰듯이 팔이 눌러잡은 사업 계획서를 다시 보자는 남편. I don't want you to read it. Let me have it. 바바라는 다시 보여주고픈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Get away. 자기 혼자 기분 좋아서 덤벼드는 남편의 허리를 다리로 감아서 힘껏 조이는 바바라. 올리버는 고통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그녀가 처녀적 체조 선수였던 것 기억나시죠? I have some more coffee, please. Regarding your Senate confirmation, it may not be a bad idea. 다음 날. 그 거물 정치인과 환담 중인 올리버. Oliver? You think you're having a heart attack? Go! 그런데 갑자기 하얗게 질린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집니다. 그는 곧 병원으로 옮겨지지요. Is my wife here? I don't think so.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바바라를 찾는 올리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유서까지 써놨습니다. Right there. 하지만 장 파열로 인한 순간적인 발작이었을 뿐 큰 위험은 없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올리버는 장을 파열시킨 무서운 다리의 장본인인 아내 바바라에게 연락을 해놓고 치료를 받습니다. 침통한 모습으로 지하철을 타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온 올리버. 왜냐하면 치료가 끝나고 몇 시간이 지나도 아내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바바라는 올리버보다 더 늦게 집에 들어옵니다. Oliver, you don't know how happy I am to see you. No. 그런데 그녀의 행동이 의외로 당당합니다. 전화라도 한 통 못 해주냐는 남편에게 간호사한테 전화로 물어보니까 죽지는 않는다고 해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대답하죠. You didn't even call. Of course I did. I called. I talked to someone. Not to me. Well, I talked to a nurse and she said that you weren't dying. Well, I thought I was dying. 올리버는 섭섭하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그래서 죽는 줄 알고 써놨던 유서를 읽어줍니다. My love, by the time you receive this, I may be gone. My life was fun. 자신이 죽으면 모든 재산을 바바라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죠. All I have and all I am, I owe to you. 그런데 남편의 유서를 듣는 바바라의 표정은 경멸에 가깝습니다. 새벽 3시가 됐는데도 바바라는 웬일인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 때문인 듯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코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바람에 그가 깼을 때 바바라는 말합니다. And suddenly I had this very strong feeling that you were dead. 당신이 죽는다는 걸 상상했었다. 그런데 두려웠다. 왜냐하면 상상만 해도 기뻤기 때문이다. I got scared because I felt happy. 그러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바바라. I want a divorce. 올리버는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Why do you want a divorce? Did I not do something?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다른 남자가 생긴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혼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So let's hear it. Come on. Let's hear it. Let's hear it. 도대체 무슨 이유냐며 다그치는 올리버에게 그녀는 대답합니다. When I see you asleep, when I look at you lately, I just want to smash your face in. 솔직히 요즘 그를 보면 한 대 갈기고 싶은 마음뿐이라고요. Smash my face. Come on. You want to smash my face? Come on. 때려보라며 얼굴을 내미는 남편의 턱에 주먹을 날리고만 봐봐라. 이제 드디어 그들의 이혼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What does she want? Child support? Always taking care of my kids. And they will be 18 in one year, which makes it nice. 그런데 What about alimony? 집에 대한 욕심만 서로 버렸다면 그들의 이혼은 무사히 끝났을 것입니다. Everything I made went into that house. I found that house. Every piece of furniture is where it is because I decided to put it there. That is my house. If your client has finished yammering, you should explain to her that a wife does not automatically get the house. 하지만 그들은 다른 건 다 줘도 집만큼은 못 주겠다며 서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Okay, Mom. You're on. 이혼은 해야 하겠고 집은 양보하기 싫고 그러는 와중에 크리스마스가 다시 돌아오고 예전처럼 바바라가 트리를 장식합니다. Is that what you're going to put on top? Yes, it is. 그런데 이번엔 오래전에 올리버가 싸구려 갔다고 해서 떼버렸던 별 장식을 보란 듯이 매달아 놓습니다. It's a short. It's not a short. One of the ornaments is touching the sockets. Fine. You take care of it, Oliver. 찬바람이 일 정도로 서로에게 쌀쌀맞게 대하는 두 사람. 학교 기숙사에서 돌아와 있던 아들과 딸은 고개를 저으며 나가버립니다. Oh my God! Oh my God! Do something! Fire! 바바라와 올리버,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갖고 있는 증오의 불씨 때문일까요? 한밤중에 불이 났습니다. Oh my God! Stay out of the way! 바로 별 장식을 단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났습니다. 모두들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는데 번개같이 소화기로 불길을 잡는 올리버. 비록 이혼을 할 망정 가장은 가장입니다.불이 꺼지면 괜찮아 또는 수고했어요. 적어도 이런 말 정도는 서로에게 건넬 것 같았던 올리버와 바바라. 하지만 불이 꺼지자마자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The red areas are hers. The yellow areas are mine. Green is neutral. 이젠 집안을 빨간 구역, 파란 구역 두 구역으로 나눠서 각자 쓰고 있다. 그리고 부엌은 시차제로 사용한다. 집에 평면도까지 펼쳐놓고 올리버가 친구 개빈 다마토에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올리버로부터 이혼 문제를 의뢰받은 변호사 개빈이 걱정스럽다는 듯이 충고합니다. It's only degrees of losing. 여자를 이길 수는 없으니 집을 포기하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쳤습니다. (웃음) 그러던 어느 날 밤, 수면제 하나를 얻어달라고 아내 방에 보냈던 가정부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자 올리버는 할 수 없이 수면제를 사러 가기 위해 차에 시동을 겁니다. 그런데 차를 후진하다가 그만 바바라가 애지중지 아닌 고양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Oh, kitty. Oh, my God. 하지만 이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날, 올리버가 지하실 한증탕에서 땀을 빼고 있는데 바바라가 찾아옵니다. Close the door. You're letting the heat out. I know something happened. Now, instead of playing this game, what happened? 고양이가 없어진 게 분명 남편 짓이라고 확신한 바바라.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립니다. Oh, supposed to scare me? If you're looking for trouble, Barbara, you found it! 뜨거운 열 때문에 몸부림치는 올리버. 거의 증기 찐딱 신세입니다. 그 다음 날 올리버는 톱으로 구두 뒤축을 모조리 자르고 있습니다. 색색까지인 아내의 하이힐을 수십 컬레 꺼내놓고 이를 악물며 톱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Mr. D'Amato? Yeah. There's someone in your office. Who? Use words, Marianne. Mrs. Rose. 바바라는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올리버의 친구이자 올리버 쪽 변호사인 게빈을 찾아왔습니다. Gavin, I don't have much money. But I could pay you. 남편이 집을 포기하도록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는 바바라.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자 이번엔 유염한 몸짓으로 그를 유혹합니다. Besides money. What would it take to get you to help me, Gavin? Now put your shoes on, Barbara. I haven't been into feet since 82. Have you ever made angry love? Is there any other way? Hey. Stop it. 그는 간신히 거절합니다. Where the shot? You know where I am if you change your mind. 그러자 그녀는 마음이 변하거든 언제든지 연락하라면서 사무실을 나갑니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개비는 황급히 담배를 찾아 뭅니다. (13년) 동안이나 참아왔던 그 담배입니다. (faggot) 암캐, 멍청이, 쓰레기, 오물단지. 이제 올리버와 바바라는 서로 마주치기만 하면 욕부터 먼저 나오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도 부족해서 그들은 점점 더 난폭해져 갑니다. Now some of the dishes tonight are new. Some I've no doubt made for you before. But they are all my favorite dishes, as you are all my favorite clients. 가령 바바라가 집에서 중요한 만찬을 열었을 때. Well, I guess I better not sit too close to anybody because I have a bit of a cold. I'm flu. 올리버는 이상한 옷차림으로 나타나 코를 풀고 코푼 휴지를 음식 점시지에 던지고 초대된 손님들에게 상소리를 하고 Oliver, these people are my clients. You are messing with my business. I have the food editor from the post out there. 심지어 부엌에 들어가 생선 요리에 오줌까지 눕니다. 그 길로 집 밖으로 나가서 트럭에 올라탄 바바라. 이제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앞에 놓인 차는 바로 그녀가 남편에게 선물했던 모건 차. kill me. I mean it, Oliver. 차에서 내리라고 남편에게 경고까지 한 다음 그녀는 딱정벌레처럼 작은 그 차를 트럭으로 밀어붙입니다. 남편의 차를 정원 돌담까지 밀어붙인 다음 마치 트럭이 탱크라도 되는 양 작은 차 위로 올라가 으깨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Guests would have loved this. 차를 박살낸 보복으로 아내가 아끼는 가구를 불태우는 남편. 그의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바바라는 그가 수집해 놓은 온갖 도자기를 깨는 것으로 대응합니다. 오줌에는 차로, 가구에는 도자기로. 1라운드는 이렇게 끝이 나고 다음 날 2라운드가 바바라의 성공으로 시작됩니다. 바바라가 어쩐 일로 올리버를 식탁으로 초대했습니다. 술과 쿠키와 촛불까지 준비해 놓고요. I was surprised, happily surprised by your invitation. 올리버는 그 분위기에 감동받아서 아내에게 화해를 요청할 생각까지 합니다. I'm not convinced. Nobody who makes pate this good can be all bad. 그러나 그는 곧 그녀가 준비한 과자, 그가 지금 먹고 있는 과자가 그가 그토록 아끼는 개, 매니를 재료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멍멍이 고기가 아니었죠. 다만 남편을 열받게 할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A good dog to the last bite. God damn you! 식탁을 뒤엎는 올리버. 바바라를 잡으러 쫓아나가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맙니다. 이제 두 사람은 얼굴도 보기 싫다는 듯 문이랑 복도랑 못질을 해서 모두 막아버립니다. 개로 만든 과자 소동이 2라운드였다면 3라운드는 바로 샨드리아의 소동입니다. 이제 바바라는 옷까지 체조 선수처럼 갈아입고 올리버를 노리고 있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 비해서요. 그 샹들리에의 사정권 안으로 남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남편이 샹들리에의 밑을 서성입니다. 샹들리에는 이제 먹이를 노리는 거미줄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거미줄을 조준하는 거미 같습니다. Barbara. 그러나 그녀가 샹드리에의 끈을 풀어서 그의 머리 위로 샹드리에를 박살내려는 순간 그가 사정권 밖으로 벗어납니다. 천정에서 인기척을 느낀 올리버 그곳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선 그녀가 지뢰 설치해 놓듯 늘어놓은 수십 개의 쥐덫에 한바탕 혼이 납니다. 쥐덫 때문에 일단 후퇴한 올리버. 아래층에 허탈하게 앉아 노래를 부릅니다. Only you. 마치 휴전 상태처럼 잠잠해진 두 사람.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일 뿐. 노래를 하는 남편이나 그 노래소리를 듣는 아내나 표정은 광기로 가득 찬 맹수의 표정 그 자체입니다. 드디어 그들의 마지막 라운드가 재개됐습니다. 2층 난간에서 다시 한바탕 몸싸움을 벌이는 론스보그. 그런데 바바라가 올리버의 쇠갈고리를 빼앗아 싸움의 기선을 제압한다 싶은 순간 갈고리를 휘두르던 제 힘에 바바라는 난간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체조 선수 출신의 바바라 샹드리에를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끈을 풀어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바로 그 샹드리에. 그러자 이번엔 올리버가 기선을 제압한 표정입니다. Well, well, well. I'd be glad to help you in exchange for the house. 집을 포기하면 구해주겠다는 올리버. I'll save you whether you like it or not. 그녀가 거부하자 올리버는 쇠 갈고리로 샹드리에를 흔들어버릴 작정입니다. 하지만 그마저 샹드리에 매달리고 맙니다. I think I can swing this over the balcony. Stop it! Stop! Stop! 그들은 이제 둘 다 샹드리에에 올라앉았습니다. 샹드리에는 두 사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Through all that's happened, I always loved you. 올리버는 그 와중에 그래도 당신을 사랑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마찬가지냐고 그녀에게 묻지요. You love me too, didn't you? 그런데 그녀가 막 대답하려는 순간 드디어 샹드리에가 내려앉습니다. 샹들리에는 그 두 사람을 매단 채 콘크리트 바닥에 곤두박질 칩니다. 로즈 부부는 샹드리에의 파편 속에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올리버가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바바라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화해의 시도일까요? 바바라 역시 자신의 한쪽 손으로 올리버의 손을 천천히 잡습니다. 바바라 역시 이젠 화해하고 싶은 걸까요? 하지만 바바라는 겨우 잡았던 올리버의 손을 획 치워버리고는 숨을 거둡니다. 마지막까지 그와 함께하는 건 싫다는 뜻이었겠죠. Some story, huh? 두 사람이 모두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이야기로 이제 변호사 케이빈의 회상은 끝났습니다. 그는 이혼 소송을 의뢰하러 온 고객에게 말합니다. Could be just this. A civilized divorce is a contradiction in terms. 세련된 이혼이란 모순이다. 그러니 빨리 정리하고 새 삶을 찾든지 그대로 집으로 가서 사랑의 흔적을 되찾든지 하라. Because the all important thing here is to get you through this as quickly and cleanly as possible so that you can begin rebuilding your life. Okay? Or you can get up and go home and try to find some shred of what you once loved about the sweetheart of your youth. 그러자 의뢰를 하러 왔던 고객은 황급히 일어서서 나갑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늘 시네마 천국 거의 지옥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미의 전쟁 보내드렸는데요. 식어버린 애정은 정말 너무나 끔찍하다는 그런 장면들을 영화는 전편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소리로만 들어도 굉장히 무섭게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유독히 힘들었던 한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데니 드비토 감독이 남성이라서 그런지 이 부부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좀 남성의 입장에서 다뤘다 해가지고 여성단체에서 조금의 반발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대전 삼천동의 배성문 씨, 이혜우 형님의 결혼을 축하해 오셨네요. 자, 이혜우 형님은 절대로 이런 경우 당하시지 않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삽입된 그리고 올리버 로즈가 처절하게 부른 Only You를 플래터스의 노래로 띄워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